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이 인도네시아 독립 71세 쯤하여 네트노 레스타리 브리안사리 마르수디 외무상에게 1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니익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